게임에 백 내 몫을 원해 come on come on get some 나 같이 마 어쩔 수 없잖아 what's up I'm right back 방금 스웨트 cockback plain drink it high drink don't like me then tell me how you like that like that 너 캄캄한 네 곳에 shine like the stars 그 미소를 띠며 I kiss you goodbye